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8일 해당 나라 주재의 우리나라 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이 러시아 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비연강위원회 비서, 러시아 주체수상위원구 협회위원장, 러시아 하바롭스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계연구센터 서장, 하바롭스크 비연강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경험 연구협회위원장과 성원들, 네버발전총회사 총사장과 부총사장, 쌈스트로이 회사 총사장, 쿠바 제민간의 친선협회 부위원장과 아시아 국장, 조선통일지지 쿠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위원장,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마니아 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